혈압관리,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고혈압이 무엇인지부터 최신 치료법, 효과적인 예방생활 습관, 그리고 혈압에 좋은 음식과 운동까지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고혈압을 정복하세요.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을 아시나요?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 없이 서서히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많은 분이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시지만 정작 고혈압이 무엇이며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올바르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혈압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최신 치료법,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법과 생활습관까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고혈압에 대한 오해를 풀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고혈압, 이것이 궁금해요. 고혈압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몸의 혈압은 심장이 혈액을 전신으로 내보낼 때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말합니다. 고혈압은 이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최고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최저 혈압이 90mmHg 이상일 때 고혈압으로 진단됩니다. 고혈압을 방치하면 심장, 뇌, 신장 등 주요 장기에 부담을 주어 심근경색증, 뇌졸중, 심부전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올바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신 연구 동향과 치료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혈압 치료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약물 치료 외에도 다양한 최신 연구와 치료법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약물 치료의 발전. 최근에는 로사르탄 기반의 고혈압 치료제가 임상적으로 큰 주목을 받으며 누적 매출 1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엔지오텐신 수용체네프릴리신 억제제나 SGLT2 억제제와 같은 새로운 기전의 약물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약물 개발을 위한 임상 기준도 더욱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비약물적 치료법 연구. 약물 외에도 침치료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기침, 전침, 약침, 레이저침 등 다양한 침술이 고혈압 치료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고 있어 향후 치료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효과적인 고혈압 예방법은 무엇인가요? 고혈압은 예방이 특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고혈압을 예방하고 이미 진단받았다면 혈압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금 섭취 줄이기. 한국인의 소금 섭취량은 권장량보다 높은 편입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 이하, 나트륨 2400mg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찌개, 국, 라면, 가공식품 등 소금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피하고 직접 조리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체중 조절. 고혈압과 체중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표준 체중을 10% 이상 초과하는 경우 5kg 정도만 감량해도 혈압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체질량 지수와 허리둘레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주세요. 절주와 금연,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높이고 흡연은 심혈관 질환의 강력한 위험 인자입니다. 금연은 물론 음주량도 남성은 하루 에탄올 20에서 30g, 여성은 10에서 20g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와 카페인 섭취는 혈압을 급격히 높일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고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관리를 위한 똑똑한 생활 습관. 고혈압에 좋은 음식과 과일. 균형 잡힌 식단은 고혈압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과일, 채소,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고 지방 섭취를 줄이는 DSH 식단은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혈압 관리에 도움을 주는 과일, 토마토, 아보카도, 멜론, 석류, 키위, 바나나, 블루베리, 사과 등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일입니다. 특히 사과와 바나나의 섬유질은 혈압 관리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추천 식품, 통곡물, 채소, 저지방 유제품, 견과류, 살코기 위주의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 콩, 생선 섭취가 고혈압 유병률을 낮추는데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심폐 기능을 개선하며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주어 고혈압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추천 운동, 걷기, 건강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줄넘기, 에어로빅 등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 강도로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시주의 사항, 운동 전후 혈압을 측정하고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중 불편함을 느낀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건강한 습관으로 혈압을 지켜요. 고혈압은 올바른 정보와 꾸준한 관리만 있다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고혈압의 개요, 최신 치료 동향, 예방법, 그리고 혈압에 좋은 음식과 운동, 생활 습관들을 잘 기억하시어 일상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규칙적인 혈압 측정, 건강한 식단, 꾸준한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까지. 이 모든 것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은 교육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증상과 약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하세요. 응급 증상은 즉시 1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